하나야 세 명 이유는 대중의 무관심이 수범 날 위로하는 건 내 친구 다 두 명 대한민국 가요계를 헤쳐나간 해법 생각해보니 답은 내 눈앞에 있어 무너진 내가 결국 생각해낸 방법 아무 우리 생각해도 봄이 짜리 묶여 한보사 2년부터 지게 노래 불러 대범한 매우 각도 행사가 날 불러 내린 저는 좋아 작게 자고 노래 불러 오호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성이도 봉짝 성진호도 봉짝 군정이도 봉짝 너도 나도 봉짝 아하 이거다 싶은 마음 내 신나게 신정한 국민 가수로구나 미스 조 그녀의 미래는 거침이 없어